주변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 나누신 후에 우리 함께 말씀 받기를 원합니다. 인사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능력이요 힘이십니다.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능력이요 힘이 되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2009년 1월 15일 뉴욕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미국 동부 지역은 대단히 추운 지역이고 눈이 많은 지역이라서 아마 1월 15일이었으면 대단히 추운 날이었을 텐데 그때 뉴욕에 있는 라과르디아라고 하는 공항에서 USA 에어웨이라고 하는 그 항공사의 항공기 한 대가 1549편이었는데요 그 항공기가 이륙을 해서 항공을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이륙한 지 2분 만에 세 대와 충돌을 했어요. 그것을 충돌을 한 후에 양쪽에 있는 날개가 다 고장이 났습니다. 양쪽의 날개가 다 고장이 나고 양쪽 날개의 엔진이 멈춰 서게 됐습니다. 2분 만에 더 이상 이제 운항을 할 수가 없어서 급하게 그 뉴욕 관제탑과 이제 통신, 교신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 근처에 있는 뉴욕 안에 있는 가장 가까운 공항을 이제 찾게 되고 그곳으로 기술을 돌리려고 하는데 당시 기장이었던 슐렘버거라고 하는 기장이 보니까 판단을 해보니 그 공항까지가 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두 분 사이에 있었던 교신이 아주 정확히 기록이 되어서 들으려고만 하면 다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혹시 한번 들어보시려면 찾아보셔서 들어보십시오. 침착하게 준비된 훈련된 그대로 교신을 하는데 기장이 슐렌버거 기장이 그런 말을 합니다. 이 항공기는 그 공항으로 갈 수 없어서 우리는 잠시 뒤에 허드슨강에 착륙을 할 겁니다 라는 교신을 해요. 그러니까 기술을 어디로 돌리냐 하면 허드슨강으로 기술을 돌린 겁니다.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던 일이 일어났고 정확히 약 1분 30여 초 뒤에 허드슨강에 이 비행기가 착륙을 시도를 합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요. 여러분 그 큰 항공기가 고도와 속도, 균형 모든 것들이 정확하게 일치를 해서 그 겨울 허드슨 강 위에 비행기가 부서지거나 뭐 사람들이 죽거나 하지 않은 채 큰 파손 없이 허드슨 강에 아주 안착을 정확하게 하게 됐습니다. 훈련했던 그대로 그 안착이 불시착이 이루어진 겁니다. 당시 그 항공기 안에는 155명의 승객들이 타고 있었는데 전체 인원이 155명이 타고 있었는데 허드슨강이 불시착을 하자마자 먼저 훈련되어진 대로 아이들 그리고 여성들이 먼저 항공기에서 탈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 시간 뒤쯤에 항공기는 이제 그 강 속으로 가라앉게 되는데 그 사이에 다른 승객들이 순서에 따라서 그 항공기에서 단 한 사람도 다친 사람 없이 한 사람도 생명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 항공기에서 탈출을 했습니다. 이것이 허드슨강의 기적이라고 부름받는 2009년 1월 15일에 있었던 미국에서 있었던 한 사건입니다. 슐렌버그라고 하는 기장과 그리고 그 컨트롤러라고 하는 뉴욕의 그 관제탑에서 이 모든 상황을 통제했던 통제관과 그리고 911 우리 119라 그러죠. 911 모든 그 직원들과 그리고 모든 승무원들까지 함께 훈련된 그대로 해서 여러분 항공기가 물에 떨어지면 거의 깨어지거나 폭파하죠. 그래서 그것을 허드슨강의 기적이라 그럽니다. 155명 단 한 사람도 죽지 않고 그곳에서 생명을 건짐을 받았습니다. 기적이라 부른 기적. 정확히 약 5년 정도 뒤에 2014년 4월 16일 우리 한국에서 비슷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단지 바뀌었다고 하면 이번에는 항공기가 아니라 배였습니다. 배. 승객 476명입니까? 태운 배가 제주도로 가다가 사고를 당했습니다. 304명이 죽었습니다. 304명. 그 가운데는 수많은 고등학생들. 정말 꽃처럼, 정말 그 아리따운, 정말 그 예쁜. 여러분, 저는 요즘 고등학생들 보면 너무너무 사랑스럽거든요. 아이 참 귀하다, 이 아이들. 근데 그 아이들 포함 또 학교 선생님들, 승무원들, 일반 승객들 304명이 죽었고, 그 가운데에서 9명은 시신을 수습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사고가 나면 사실은 비행기 사고가 더 많이 죽어야 되죠. 왜냐하면 배는 그 아직도 물 위에 떠있는 시간이 있잖아요. 얼마든지 훈련된 대로 한다면 생명 구할 수 있고 얼마든지 그 재난을 피할 수 있는데 304명이 물 속에서 생명을 잃었습니다. 근데 그럴 때 그 배를 책임지고 있던 선장이 입고 있던 제복을 벗었습니다. 그리고 사복으로 갈아입었어요. 사복으로 갈아입고 그 배에 타고 있던 476명의 모든 승객들을 뒤로 한 채 가장 먼저 도망을 나왔습니다. 그러면 그때 조리장 한 사람이 배 속에서 쓰러져서 몸을 다쳐서 부르짖었습니다.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그 부르짖고 있는 조리장을 담을 뛰어넘듯이 뛰어넘어서 도망을 나와서, 그리고 속옷바람으로 자기 생명을 살리고, 그리고 구조받은 그 자리에서 자기 주머니에 있던 젖은 돈을 말리는 장면을 저희는 생생하게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사건의 차이가 뭘까요? 이 두 가지 사건의 차이는 어떤 사람은 훈련받은 대로 자기의 삶의 규칙을 따라 한 길을 걸어갔고, 한 사람은, 어떤 사람들은 훈련되지 않아서 우왕좌왕하면서 그 결정적 시간들 다 잃어버린 채 생때 같은 어린 생명들, 그 아름답고 그 귀한 생명들이 다 그 바다 속에서 수장을 당했습니다. 그럼 저희가 잘 알고 있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훈련된 일꾼들,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 나중에 한번 정말 한번 교신을 들어보세요. 이제 이 슬렌버그라고 하는 기장이 지금 이 컨트롤러와 함께 서로 교신을 하는데 절대 큰 소리를 내지 않습니다. 우리 배가, 우리 항공기가 엔진이 멈췄다 하는 것을 너무너무 침착하게 한 단어 한 단어를 꼭꼭 집어가면서 교신을 하는데, 어떻게 이런 상황 속에서 이렇게 정확하게 교신을 하고 정확하게 판단을 하고 정확하게 사람들의 생명을 살릴 수 있었을까? 여러분, 다른 것에 이유가 있지 아니하고 평소에 수많은 훈련들과 수많은 자기의 교안대로 훈련되어진 그 훈련들이 그 위기의 순간에도 이 모든 생명들을 살리는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왔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와 모든 일꾼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영적인 훈련이 필요합니다. 우리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수많은 교육기관으로부터, 저희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수많은 세상의 많은 교육기관들로부터 수많은 교육을 받습니다만, 믿음의 사람들은 그런 세상에 있는 교육 위에 혹은 그 근본에 영적인 훈련, 하나님 말씀의 은혜의 훈련으로 바뀌어 그 모든 훈련을 새롭게 하지 않으면 우리 믿음의 성도들과 교회는 바른 훈련 있는 공동체라 말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 22절 말씀을 보면 스데반 집사님께서 마지막 이제 돌에 맞아 순교하는 그 자리에서 모세에 대하여 증언을 합니다. 모세를 어떻게 증언하는고 하니, 모세는 애굽 궁중에서 40년 동안 애굽의 모든 지혜를, 지식을 배워 통달을 해서 그의 말과 행하는 일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었던 사람이다, 그렇게 증언을 해요. 여러분,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용하실 때 애굽에 뛰어난, 애굽 궁중에 뛰어난 교육 40년 받았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쓰신 것이 아닙니다. 그가 모세가 궁중에서 교육받았던 40년 세월의 교육을 하나님께서 그것 때문에 쓰신 것이 아니라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의 훈련, 하나님 말씀의 훈련으로 다시 한번 초청하셔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은혜의 교육을, 말씀의 교육을 모세에게 다시 시키신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럼 세상 교육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 유치원, 또 초등학교, 중학, 고등학교, 대학까지 정말 잘 선택해야 하고 좋은 길을 잘 열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애를 많이 써야 합니다. 기도도 해야 하고요. 여러분, 세상에, 그런데 세상의 지식으로만 충만한 사람들, 세상에서 많이 배우면 배울수록 세상의 지식이 가득할수록 세상에서 얼마나 큰 도둑이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많이 배우면 큰 도둑이 돼요. 그래서 대도무문이 됩니다. 큰 도둑은 문이 없다. 원래 그 도자는 뭐 도둑 도자가 아닙니다만 큰 도는 이제 문이 없을 만큼 그 길을 간다 하는 뜻이지만, 저는 묵상해 보니까 큰 도둑놈은 문이 없다 이런 뜻인 것 같아요. 세상이 많이 배운 사람들, 세상의 지식으로 충만하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사고를 치면 여러분 작게 배운 세상에 학문이 없는 사람들보다 얼마나 큰 도둑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세상이 많이 배운 사람일수록, 세상에 많은 역할을 많이 맡은 사람일수록 하나님 앞에서 훈련받고 세상의 지식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하나님께서 새롭게 만져주시는 그 은혜의 훈련 속에 함께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이 자기 마음대로 뛰어다니는 일꾼이 아니라 하나님 손에 붙들린 일꾼이 될 때, 하나님 손에 들려진 지팡이가 될 때, 그때 하나님의 일꾼이 되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훈련받은 일꾼으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들을, 생명 살리는 일들을 그때에서야 이 생명 공동체 안에서 감당을 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 당시의 고린도 교회, 고린도 지역 안에는 많은 하나님의 일꾼들이 있었는데 그 일꾼들의 면면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는 일꾼이 아니라 사람에게 붙들려 있는 일꾼, 자기의 가치관에 붙들려 있는 일꾼, 세상의 관습에 붙들려 있는 일꾼이 너무나 많아서 교회가 어지러워지고 교회가 세상을 닮아가고 세상과 구별되지 못하는 그런 영적인 현실이 고린도 전서 후서 속에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람들이 입으로는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다고 하는데, 입으로는 믿음이 있다 그래요. 나는 믿음이 있습니다. 난 하나님을 섬깁니다. 나는 내 안에는 십자가가 있습니다라고 고백하지만 실제의 그 일꾼된 중심을 들어가 보면 그 안에는 십자가도 없고 부활도 없고 하나님을 참되게 섬겨나가는 믿음의 도가 없는 그런 상태가 사도 바울 당시에 고린도 교회 안에 횡행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믿노라 하면서도 자기 우월의식, 믿노라 하면서도 끊임없이 세상을 나누는, 성도들을 나누는 분파의식, 끊임없이 사람에게 충성을 다하려고 하는, 그리스도에게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꾼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일꾼이 아니라 사람의 일꾼이 되어져서 세상에 살아가는 것과 똑같이 세상에 허덕이는, 종노릇하는 그런 일꾼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나 지금 우리 세상 가운데에나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이 영적인 현실입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모든 일꾼들은 사람이나 이데올로기나 세상에 충성하는 자들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 하나님의 일꾼 되어서 그리스도에게 충성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꾼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일에서 자유하지 못하면, 그 일에서 자기의 분명한 믿음의 고백을 내어놓지 못하면 여전히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일꾼이 아니라 세상에 속한 세상의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3절 말씀에 사람에게 매여 있는 사람들, 육신에 속한 사람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제가 고린도전서 3장 3절과 4절을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너희는 여전히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육신에 속한 사람이라. 나는 바울에게 속해 있다, 나는 아볼로에게 속해 있다.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모든 사람들마다 그리스도의 사람 아니라 여전히 육신에 속한, 육에 속한 육신의 일꾼밖에 지나지 않는다. 하나님 보실 때는 그 사람은 여전히 육신의 사람밖에 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일꾼은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에게 빠져있는 일꾼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에게 매여있는 하나님께 속한 일꾼만이 하나님의 일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예배 드리는 저희 모두가 정말 내 안에 십자가를 고백하고 내 안에 부활을 고백한다면, 내가 정말 주님 앞에 구원받기를 원한다면, 나를 구원하신 그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내 삶을 고정시킬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이루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으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찾으신다. 그래서 오늘 본문 1, 2절이 말씀하지요.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하나님 비밀을 맡은 자로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초라합니까? 인생 살고 마지막 사는데 이 사람 종로로 타다 살다 왔다. 이거 얼마나 부끄러워요. 여러분, 이 사람 종로로 타다 살아왔다. 얼마나 초라합니까? 우리 인생이 마지막 순간에 이분은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께 충성했던 사람이라는 그 칭찬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적어도 그리스도의 사람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람의 사람으로, 사람의 종으로 살다가, 이데올로기, 세상에 속한 이데올로기의 종으로 살다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가면 어떤 하나님의 칭찬이 우리에게 임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중고등부 시절을 이제 교회 학교에서 보냈는데요. 이제 초등학교 때 주일 학교를 다니고, 그리고 중학교, 고등학교 올라가서는 이제 학생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매일매일 그렇게 하진 못했지만, 매일매일 그렇게 할 수도 없었지만, 때가 때때로 학교에 갈 때 교회를 들렀습니다. 교회에 들러서 아침에 잠시 기도하고, 하나님 학교 갑니다, 잘 다녀오겠습니다, 구복 인사하고, 출필고 반필면 해야 되잖아요. 인사드리고, 그리고 저녁 9시 40분 막차를 타고 시내에서 저희 고향 시골로 돌아오면 불 꺼져 있는 교회로 올라갔습니다. 하나님 오늘 학교 야간 자습까지 잘 마쳤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또 시간을 보내고 집으로 돌아가곤 했습니다. 이게 제 나름대로의 충성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대한 제 나름의, 어린 아이였지만 제 나름의 하나님을 향한 충성의 모습이었고, 지금도 그 순수했을 때의 그 모습 잊어버리지 말고 어떤 형태로든 하나님 앞에 충성된 길을 걸어가야 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이것은 저의 경우입니다만,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모든 만민의 성도님들께서 우리 각자 각자에게 주신 삶의 환경과 형편은 다 다르실 것입니다. 저와 같을 수도 없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의 형편이 있고 삶의 자리가 다 있으실 터인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복음 앞에, 사람들은, 세상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조롱하지 않습니까? 미련하고 어리석은 것이라고 늘 조롱하지만, 우리는 그 안에 생명이 있다고 하는 것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니만큼 하나님의 십자가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리스도의 충성된 일꾼으로 그리스도를 섬겨나갈 수 있는, 우리가 크리스토 센트릭이라고 그러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인 삶을, 우리 하나님의 성전 중심적인 삶을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충성스럽게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충성된 사람 찾으신다라,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사람 찾으신다니까, 우리가 세상에 발 반 디뎌놓고, 주의 성전에 발 반 디뎌놓고,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닌 그런 인생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충성된 일꾼들 찾으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의 삶을 함께 경주해 나가실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충성해 나갔더니 고린도 교회 앞에서 아마 세상 사람들이 말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이런 평가 저런 판단 하면서 끊임없이 아마 사도 바울에 대해서, 그리고 바르게 믿는 성도들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저희가 함께 읽은 말씀에 사도 바울이 무슨 말씀을 하는 거 하니, 세상 사람들의 판단은 나에게 아무것도 아니다.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그 사람들의 판단은 나에게 중요하지 않다. 왜냐하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마지막에 모든 내 감추었던 내 속에 보이지 않는 모든 것까지 판단하실 하나님 앞에 내가 설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나는 그분의 판단과 그분의 심판이 중요하지 이 세상 사람들의 심판에 나는 연연하지 않는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적어도 그리스도인들은 한 가지 노력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그리스도의 참된 일꾼들은 무엇을 위해서 노력해야 되냐 하면 사도 바울이 말한 이 고백을 동일하게 노력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판단하든지 간에 나는 산자와 죽은 자를 엄하게 판단하실 하나님께 판단받을 것이므로 세상의 판단에 기울이지 않겠다. 그리고 나도 이 세상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사람들을 판단하면서 이리 재단하며 저리 재단하는 그런 믿지 않는 사람들이 행하는 일과 동일한 죄악을 나는 범치 않겠다. 그럼 이 결단, 이 고백에 충성을 다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뻐하신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즐거워하신다니까요? 하나님 앞에 설 때 그날을 준비하면서 세상의 판단과 세상의 일에 연연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름의 향을 향해서, 우리 인생은 짧습니다. 길지 않습니다. 우리의 짧은 인생길을 걸어가는 동안 하나님의 판단 앞에 늘 우리의 신경, 믿음을 집중하면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조선시대의 청백리로 인정받는 황희 정승께서 젊은 청년 황희였을 때 시골 마을을 여행을 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시골 마을을 이리저리 여행하다가 한 시골에 들어갔는데 보니 이제 땀도 나고 더워서 한 나무 밑에 앉아서 쉬는데 그 나무 쉼터 앞에 어떤 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한 연세 많으신 농부가 이제 두 마리 소를 데리고 밭을 가는데 한 마리는 보니 검은 소요, 한 마리는 누런 소입니다. 열심히 한참 논을 이제 일하는 것을 바라보던 청년 황희가 이제 농부가 가까이 왔을 때 질문을 합니다. 여보시오 농부, 그 두 마리 소 중에 어느 소가 일을 더 잘합니까? 그렇게 질문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농부가 대답을 하지 않아요. 대답을 하지 않고 소를 멀찍이 몰고 가더니 소를 세워놓고는 이 황이 청년 황이에게 다가오는 겁니다. 그러더니 귓속말로 이야기를 하기를 사실은 누런 소가 일을 더 잘합니다. 이렇게 귓속말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황희 청년 황희죠. 황희가 이상해서 아니 그 소리가 무슨 그렇게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그냥 소리 한번 들으면 될 텐데 여기까지 와서 귓속말로 이야기하냐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그 농부께서 하는 말씀이 그렇지 않습니다. 저 소들도 지금 땀을 뻘뻘 흘리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소들이 다 들리는 곳에서 어느 소는 일을 잘한다 어느 소는 일을 못한다 하면 비록 미물인 소에 불과하지만 그 마음속에 들림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귓속말을 드립니다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황희 정승이 평생 정승의 자리에 섰을 때에 이 농부가 줬던 교훈을 가지고 사람을 함부로 시시비비를 가리고 자기 마음대로 잣대질을 하고 자기 마음대로 칼질을 하는 그 일을 하지 않은 채 평생을 살아갔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속에 사도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나는 세상 사람들의 판단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 역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판단하지 않겠습니다. 그 모든 판단은 나에게 너무나 작은 일에 불과합니다. 왜냐하면 나의 모든 믿음의 삶은 하나님 앞에 드러나 판단받을 때가 있기 때문에 그 일만을 나는 묵상하고 나아가지 세상의 판단에 연연치 않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예배하는 저희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임해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 마음대로 판단하거나 그 판단 앞에 늘 넘어지고 자빠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늘 성령의 능력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같이 읽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고린도 후서 오늘 본문과 똑같은 장절인데요, 차이가 있다면 고린도 후서입니다. 고린도 후서 4장 1절과 2절 말씀, 이 본문 말씀 역시 일꾼에 대한, 직분자에 대한 말씀인데 우리 이 말씀을 함께 찾으셔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4장 1절과 2절 말씀. 우리가 직분받은 자들로 또 일꾼들로 어떻게 살아가고 하나님 앞에 이 직분을 감당해 나가야 할지에 대하여 기록한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아멘. 내가 맡은 이 직분 때문에 나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직분 받고 일꾼 된 이후에 여러 가지 많은 일들 때문에 낙심하는 사람들 많은데 오늘 이 말씀은 나는 내 직분을 섬겨나가는 이 일 때문에 절대 낙심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다 버리겠습니다. 속임으로 행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내 양심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스스로 추천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만민교 성도님들께서 저마다 서 있는 모든 일꾼된 자리에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스스로를 천거할 수 있는 믿음의 양심의 믿음의 자리에 함께 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혼잡하게 하거나 또 스스로 속이거나 하는 그런 일꾼들은 하나님께 합당하지가 않습니다. 그럼 성경 말씀을 전체를 가만히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꾼에 대한 칭찬의 말씀 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 말씀을 보면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로다. 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부르시는 이 부름이 나옵니다. 저는 지난 한 주간 내내 미가서 6장 8절 말씀을 매일같이 묵상을 했는데요.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정의를 행하며 인자 긍휼을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시면 하나님께서 원하신다고 하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긍휼을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 세상의 사람들이 대단히 오묘합니다. 조금만 자기가 공의를 남보다 의가 높은 것 같으면 겸손히 하나님과 행하지 못합니다. 조금만 자기가 자기 안에 어떤 사랑을 인자를 행하는 것 같으면 남들 업신여기고 또 하나님과 함께 겸손히 행하는 것을 잘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하나님께 분명히 말씀하신 것은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다고 말씀하셨으니 우리 만민의 모든 일꾼된 자들마다 하나님과 함께 겸손히 행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이 충성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럼 잠언 25장 13절 말씀에서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더운 여름날 여러분 얼음 속에 한번 풍덩 뛰어들어 보셨습니까? 여러분, 저는 저기 좀 어릴 때 거창에 가서 계곡에서 정말 더운 여름날이었는데 다이빙을 한번 해봤던 적이 있어요. 계곡 다이빙 해보셨습니까? 다 계곡 다이빙을 안 해보신 것 같은데 한번 올여름에 한번 해보십시오. 얼마나 시원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추수할 때 얼마나 덥습니까? 농부들이 얼마나 땀 흘릴 때 얼마나 그 더위에 허덕입니까? 그런데 그날 한 잔 얼음 냉수처럼 그 주인의 마음에 시원함을 끼칠 수 있는 일꾼들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모든 예배자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온전히 충성된 사람들, 세상을 내 마음대로 잣대로 판단하고 내 마음대로 세상을 좌우지하는 자들이 아니라 겸손하게 하나님의 판단을 구하는 사람들, 그리고 정말 주님의 칭찬 앞에 서기 위하여 그 길까지 믿음으로 묵묵히 한 걸음 한 걸음 성령 안에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그래서 정말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처럼 하나님 앞에 시원함을 올려드릴 수 있는 믿음의 모든 일꾼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